안녕하세요. 오키도키입니다. 오키도키는 독일에 사는 5명의 퀴어들이 모여 나누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저는 담비라고 하고요. 숨입니다. 벤이고요. 스카입니다. 에디입니다. 와. 와. 네, 저희 오늘 드디어 5명 완전체로 모였습니다. 예. 야. 되게 어색하네요. 좀 오랜만에 5명이 딱 모이니까. 너무 밝을 때 봐가지고. 네. 힘들어요. TMI 아닌가요? 네. 오늘은 저희 담비와 수카의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야. 이야. 고양이 물 마시는 소리 쩌는데. 네, 아무래도 오늘은 저랑 수카님이 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질문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그래도 나름의 히스토리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담비가 해요. 왜요? 수카님이 하시죠? 아니, 우리의 히스토리를. 뭐,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부끄럽지, 그럼. 일단은 저희가 결혼한 그런. 아니야, 나는 연애가 더 궁금해. 아이씨. 연애 얘기. 어떻게 만났어요, 둘이? 우리가 어떻게 만났죠? 제가 독일에 처음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여기 그 레즈비언들을 위한 어플이 있잖아요. 그거에 제가 등록을 해놨었는데 이제 그 베를린에 그때 되게 어떤 제가 담비와 저를 알게 해준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한국인을 모으는 중이어가지고 그 유명한 레즈비언 콜렉터. 그래서 이제 저랑 이제 원래 이제 저랑 담비랑 친했던 친구 한 명이랑 이렇게 둘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언니가 아 오늘 무슨 그 레즈비언 파티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 이래서 그때 이제 담비도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 봤죠. 담비한테 관심이 있었고요 일단. 아니 담비 누군지도 모르는데 관심이 어떻게 있어요? 아니, 담비도 온다 그래가지고. 아 예, 그래서 처음 소개 내가 또 다른 한국인 아는 애가 있는데 걔도 온다고 했다 뭐 이렇게. 네. 서로 별로 관심 없었지 않아요? 처음에? 관심 있을 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만 들었고 저는 또 얘기 듣기로는 수카님이 막 그 언니가 수카님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걔는 좀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걔는 약간 내가 살면서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말이 없고 가장 조용하고 되게 표정도 없고 약간 이런 사람이다. 정말 심각하게 과묵한 사람이다. 그때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렸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만나기 전에 좀 겁을 먹었죠. 약간 나는 그런 사람들 되게 대면대면 하니까. 맞아. 그래서 그때 그 클럽 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몇 명이서 모여서 술 마시기로 하고 이제 한 친구네 집에서 이제 술을 먼저 마시려고 만나자고 했는데 이제 그때 저희를 소개시켜준 언니는 아파서 못 오고 맞아. 결국 본인은 못 오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이제 뭐 먹을 거 사러 마트에 있다 해서 거기 가서 이제 처음 딱 마주쳤죠. 그럼 우리 저번에 첫인상 얘기할 때 서로의 첫인상은 우리 연애썰이나 결혼썰에서 듣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번 서로의 첫인상을 얘기해줄 수 있어요? 저는 저번에 말했듯이 진짜 그 아직도 그 눈빛이 기억나요. 그 눈알이 이렇게 팍 꽂혔어요. 팍. 그렇게 좀 사람 눈을 잘 마주친 사람을 처음 봤어요. 첫눈에 반했다 그런 말이죠. 아, 쟤는 되게 사람 기분 나쁘게 쳐다보네. 날 스캔한다. 자기 좋을 때로 해석하는 거 안 믿지. 아, 저는 근데 말 그대로 그냥 무서웠어요. 왜냐면 들은 얘기도 있고. 무서운데 그렇게 쳐다봤어요? 아니, 들은 얘기, 무서워서 보는 거예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 판단하고 있었던 거. 무서우니까 저 사람은 대체 뭘까 이러면서 이제 본 거죠. 왜냐면 그때 숙하님 거의 데스노트의 류크 같은. 온통 까만, 진짜. 아니, 그때 저도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도 길었고. 머리도 엄청 길고. 검은색 옷 입고, 막, 옷도 막 완전 다. 완전. 크네. 그러게, 거의 약간 스카이캐슬인가? 거의 그럴 수준으로. 진짜. 게다가 눈까지, 화장 되게 못하는데, 눈까지 까맣게 칠해가지고. 객기를 좀 부려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제 눈빛이 아마 혼란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약간 이게, 아, 저 사람 되게 쎄 보이면서도 화장은 되게 못했는데, 저거 보니까. 건봉지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쟤는 생캐야, 아니면 아, 둘이 첫인상이 좀, 네, 그러네요. 근데 사실은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날에는 서로 좀 뭔가 설레고 막 이럴 만한 게 없었던 게 그때 제가 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자리에는 그 애인이 걔가 독일인이어가지고 안 왔나? 걔가 X에서 안 왔나? 아, 이렇게 막, 이런 거 삐삐 뭐가 된 거 아니야? 네, 아니요, 그 친구는 그때 명절이었나? 그래서 집에 가 있었을 거예요. 아, 네, 크리스마스였나 그랬다, 그치? 네. 11월 말쯤이었나요? 그럼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닌데. 뭐였지? 아무튼. 네. 그때 처음 만났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만나고 나서 그 연인 썸을 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서로 설레는 첫 느낌을 뭔가가 썸씽이 생기기까지의 시간이 어느 정도 텀이 있었던 거예요? 1년. 1년. 아. 그니까, 담비 씨가 애인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그러면은, 아예 그동안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좋은 질문. 근데, 우린 서로 인정했잖아요, 그쵸? 그니까. 아니요? 맞아요? 아니요? 저는 담비한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아, 이거 위험한데? 아니, 방송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서로 좀 싫어했잖아. 나한테 반했잖아. 뭐가 진실이야? 몰라, 그렇게. 숙하님 저 안 싫어했잖아요. 저한테 막 구질구질하게 맨날 문자 보내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친구가 없으니까. 걔네가 나 빼고 자꾸 노니까. 짜증나는데 내 친구가 없으니까. 아, 그때 숙하님 성격이 진짜 완전 낯가린 성격인데. 어느 날부터 나한테 이렇게 찔끔찔끔 문자를 보내는데 아 진짜 담비야 잘 지내지? 뭐 이러면서 놀아줘 뭐 놀아줘도 아니었지 뭐 다음번에 근데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색하게 약간 예의 차리는 듯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약간 뭐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언니 약간 이러고 그냥 아, 이 언니 되게 사회생활한다. 이 사람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는데 약간 나한테 사회생활한다? 아, 슬프다. 근데 니네가 나 왕따시킨 거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난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언니랑 만나서 막 맨날 둘이 놀고 아, 그 숙하라는 사람은 나한테 그런 문자를 보내긴 했지만 어차피 그 사람은 사실 우리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괜히 연락하지 말자 이러고 오해가 있었네. 네, 오해가 있었죠. 딸을 시켰죠. 저희도 모르게. 지금 솔직히 말해봐요. 그럼 그때 담비한테 관심이 있어서 보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같이 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고팠던 거죠. 아니래요. 누구랑 상관없었다. 뭐. 근데 그때는 진짜 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지도 않았었고. 근데 진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 5년인가요 벌써? 2015년 10월부터 사귀었고. 맞아요. 아니에요. 2015년부터. 네, 2015년 10월부터 사귀었고. 그 전에 9월에 저희 둘 다 어쩌다 보니까 시기가 딱 맞게 한국에 들어가게 돼서 그때부터 약간 저희 둘이 한국에서 이제 어색한 만남을 가지면서 약간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겁니다. 그 전에 제가 애인과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숙하님 저한테 플러팅을 하셨죠. 독일에서요. 저 애인과 저 헤어지고 생각이 나지 제가 않습니다. 애인과 헤어지고 힘들어할 때 저희가 클럽을 갔거든요. 같이 그 다른 언니랑 셋이. 근데 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고 막 클럽에서도 잘 못 놀고 막 자꾸 중간에 나와서 막 혼자 앉아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숙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더라? 아 얼굴이 반쪽이 됐네 라 그랬나? 나 그러지 않았어. 아니야 네가 막 많이 괜찮아 담비야? 얼굴이 반쪽이 됐네 막 이러면서 아니야 살 빠졌네 이랬을걸? 근데 너가 되게 숙하님이 되게 시크하게 약간 뭔가 내가 살 빠졌다 이런 거를 약간 말하면서 약간 은근슬쩍 예뻐졌다는 식으로 그랬어요? 그랬나봐요. 본인은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때 저는 좀 심쿵? 그랬거든요. 아, 이 사람이 그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왜 플러팅하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보통 사람이면 친구가 바로 헤어졌다고 막 무슨 기회주의자처럼 가서 플러팅할 생각을 하겠어? 아니래.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뭐 그런가 봐요. 뭐 인정하십시오 제발. 한 명은 계속 자기한테 플러팅했다는데 한 명도 아니라 어떡하라는 거야. 아니 왜냐면 그때 되게 갭이 컸어요. 그러니까 스카님은 저한테 막 그런 식으로 되게 막 아련한 눈빛을 보내면서 막 힘든가 보네, 뭐 야였네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른 한 명 언니가 너무 생각 없이 계속 막 저 힘들어서 먼저 집에 간다고 하니까 안녕 막 그래 괜찮겠어? 안녕 오늘 클럽 재밌네 막 이러면서 심지어 저한테 돈 까질 것 같죠? 너 가기 전에 나 술 마시게 뭐 남녀로만 빌려줄 수 있어? 너 동전 있어? 막 이러면서 시련의 아픔으로 막 너덜너덜한 사람한테 돈 까질 것 같아. 네, 그분 나중에 초대하도록 하죠. 뭐요? 그리고 아무튼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안 친했다가 한국의 담비는 이별 여행을 갔고 네 맞아요 혼자 신 저는 그냥 예정돼 있었던 여행이라서 가서 이제 담비가 오셨죠. 뭐야? 솔직히 인정? 아 인정은 하는데 기분 나빠 보여. 제가 좀 잘 꼬셔요 원래. 아니 그때도 나 억울해. 그때도 저희 억울해? 둘이 처음에 한국에서 만나서 홍대에서 만나서 술을 마셨어요. 근데 저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심지어 제 비성소수자 친구들한테 제발 같이 가달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분이 너무 어색했던 거예요. 숙하님이 너무 어색해서 나는 도저히 둘이 못 놀 것 같다 이래서 막 친구들한테 같이 가달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어떻게 걔네가 이제 떠밀어가지고 그냥 혼자 갔어요. 그래서 둘이 홍대에서 술을 마시는데 와 술 들어가니까 얘가 또 난리네. 플러팅 했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 아 그때가 그건가요 혹시 그 명대사? 아니야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명대사요? 그 있잖아요. 뭐야? 그거는 우리 사귀고 나서. 아 내가 막 울면서 그건 나중이지. 숙하님이 저한테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막 숙하님 막 저 사진 찍고. 나 말을 그렇게. 아니야. 이상하게 들리잖아. 아니 둘이 마주보고 완전 술 먹는데 이제 막 제 사진 찍으면서 막 아 이 사진 그 독일에 있는 그 다른 언니한테 보내자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예쁘게 나왔다 막 이러면서 꼬셨네. 숙하님 나지막한 그 낮은 목소리 있잖아요. 진심이 나왔네. 이거 이쁘게 나왔다. 이거 땡땡이한테 보내야겠다. 이러면서 막 그러고 막 술 더 들어가니까 그때 숙하님이 문태현 씨를 좋아했어요?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막 술 들어가니까 막 제가 약간 장난으로 어 근데 나 사람들이 문천 닮았대 막 이랬는데 숙하님이 저한테 담비가 더 이쁘지 아야 이거 아 근데 내가 야, 제가 그랬다면 미안합니다 솔직히 100% 플러팅 아니에요? 맞아요 아 100%인데요? 100%죠 네 이건 거의 진심이 나와 저는 진짜 미안한데 알았어 그렇게 한 걸로 하자 뭐야 아니 근데 죄송한데 숙하님 이거 플러팅 한 거 아니야 그냥 개새끼야 빨리 말해 그냥 너는 솔직하게 말해 빨리 카사노바야 뭐야 아니 제 대화 방식에 되게 문제가 많은가 봐요 아니 왜냐면 개새끼네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운동을 저는... 듣고 있다가 미소 지으면서 네가 더 이쁘지 그렇게 안 해줘? 안 해 너만 해 근데 나 약간 아까 담비가 막 뭐 사진 찍고 뭐 이쁘네 뭐 누구한테 보내자 이런 말 했다고 하는 게 나는 술자리에서 항상 그런단 말이야 친구들 사진 찍어주고 야 이거 예쁘다 이거 누구한테 그래, 보내자 그럴 수 있지 약간 좀 이거 내가 지금 약간 개새끼 된 건가 어색함을 아 근데 그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약간, 근데 야 정말... 우리 사진 찍자 이거 보내자 이게 아니고 아 그건 내가 원래 이렇게 다운된 텐션인 걸 어떡해 찰칵찰칵 예쁘네 아니 근데 내가. 서로 막 엄청 친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막 약간 어색한 기운이 남아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게 그 상황이 아예 다르잖아. 나는 그렇게 불순한 사람이 아니야. 뭐래? 난 모두에게 잘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아니에요. 숙하님 그러고 우리 담배 피러 나갔는데 숙하님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해. 숙하님이 처음 들어보는 말을 해. 숙하님 이거? 숙하님 뭐야? 취해서. 숙하님 그때 저 머리 쓰다듬지 않았어요? 아니 니 그래 솔직히 인정 내가 훼신 건 맞아요 왜냐면 얘가 자꾸 만졌어요 먼저 아 이미 이쪽이 먼저 나한테 자꾸 이쁘다 그러니까 제가 더 들이댄 건 맞아요 약간 어떻게 들이댔어요? 아 진짜 나 진짜 예뻐? 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내가 되게 나는 내가 되게 안 예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근데 얘가 또 받아준 거지 근데 얘가 막 아니야 넌 예쁘지 처음 봤을 때부터 예쁘다고 생각했어 아니 왜냐면 막 이러면서 아 저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아 시끄러워 씨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여러 명 있을 때는 말 안 하는데 그러니까 두 명이서 있을 때 더 편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아 진짜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지금 변명할 일이에요? 알았어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그냥 좀 꼬셨다 인정하면 어디 덧나나? 꼬셨나봐요 아 꼬셨나 아, 근데 정확히 인지를 한 거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데서 만나서 같이 또 술 마시고 근데 이제 같이 담배 피러 갔는데 얘가 이제 제 머리를 막 이렇게 계속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럼 그 전에 자기가 쓰다듬을 때는 모르다가 이제 담비가 쓰다듬는 그때서야 안 거예요? 내가 쓰다듬었는 기억이 없는데? 그러니까 막 쓰다듬었다기보다는 약간 제가 술 취해서 아 근데 되게 오글거리는 무슨 청춘 영화 같다 제가 술 취해서 약간 기댔나 뭐 그랬어요 좀 봐봐 네가 다 했잖아 그래 내가 꼬셨다고 꼬신 건 맞다니까 근데 본인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랬나봐요 몰라 네 아 근데 그날 제가 2차로 가서 그때 제가 머리 만진 거예요 아 그날 내가 작정했구나. 앞서서 그랬나봐 아 그런가 보다 약간 화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내 걸로 만들어주지 아 뭐야 미안해요 이렇게 오글거리지 몰랐죠 여러분들 정말 이걸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재밌어요. 네. 나는 연애 다 재밌어요. 완전 흥미진진한데? 땀난다. 근데 까면 깔수록 숙하님은 되게 불리하네요. 아니 제가 말을 해서 저렇죠. 숙하님 말 좀 해보세요. 네. 난 별 생각이 없어.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몰릴 뿐이에요. 그렇죠. 네. 몰려야지 뭐. 생각나는 게 없어. 그게 한국에 있었던 일 다요? 아 근데 이제 아우 진짜 아 지금 그 얘기는 진짜 왜요? 아 앞으로 할 얘기들 생각하니까 더 답답해져 아니 그 이 에피소드 제목 바꿔야겠는데? 익숙한 매장으로? 숙한님이 얘기를 해줄래요? 그러면 그 내가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네, 우리가 이제 다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왜 다 넘어가요? 아니 넘어가지 마. 그 전에는 그냥 썸 탔다 이 정도고. 아, 오케이. 본격적으로 약간 이 썸을 인식하자 한 게 언제죠? 무슨 말인지 알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인데 아무튼 알겠어. 또 본인 흑역사만 넘어가겠다고. 지금 내 흑역사만 계속 들추고 있잖아. 근데 우리가 사귀게 된 얘기 자체가 나 흑역사예요. 숙하님이 연애를 너무 못해서. 맞아. 그래서요, 누가, 어떻게, 빨리, 누가 아무나 말 좀 풀어봐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때 담비보다 한 달인가? 먼저 독일에 왔는데, 그 전에 이제 담비가 저를 불러서. 불러서? 우리 무슨 사이냐? 이랬나? 오, 다 돌 짚고. 그래서. 왜? 아, 제가 또 잘못했어요. 뭐 고해졌어? 진짜 우리한테 뭐라고요? 울지 말고 얘기해봐요. 내가 뭐라 그랬지? 아, 우리 뭐라 그럴 것도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기다려서 계속 숙한님 술 먹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결국 이제 밤 막 12시, 1시 이때 돼가지고 마지막 술집에서 집에 가기 전 마지막 술집에서 제가 언니 그래서 우리 지금 뭐 하는 건데 이랬어요. 레스카님 진짜 그때 그 동공지진 아직도 기억해. 막 동공지진 하면서 너무 티나게 막 아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아 됐어 넘어가 막 이러는 거야. 진짜 플레이걸이네. 저 너무 화나잖아요. 그냥 뭘 넘어가긴 넘어가. 말을 해보라고.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랬어요 제가 약간. 아 근데 잘 만났다. 만약에 그냥 담비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 그래 이러고 막 나중에 서먹서먹해지거나 안 그러면 진짜 어장처럼 됐을 것 같은데 담비가 막 뭐가 아닌데 뭐가 아니야. 되게 잘 맞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결국 이제 그래서 스칸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애매하게 막 굴면서 막 술이나 마시자 막 이러면서 계속 술 더 주문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약간 애매하게 기분 나쁜 상태로 있다가 이제 집에 가는데 집 가는 길에 숙하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 진짜 개욕을 거렸어. 아 진짜 아 맞아 이리 와요. 다시 와요. 와요 빨리. 저한테 갑자기 혼자 막 진지한 톤으로 드라마 찍으면서 <했어. 웃음> 숙하님 지금 저희가 방송 중인 걸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감동 피우지 마세요. 무릎 꿇어. 빨리 와. 이거 끌린 소리 난단 말이야. 안쓰러. 무릎 꿇어 너 그냥. 저한테 아 나는 친구를 이렇게 싫어서 그래. 우리가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잘 안 되면 친구도 못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아 근데 그 심정은 뭔지 이해한다. 근데 솔직히 저는 속으로 난 잘 안 되면 너랑 친구 안 해도 상관없는데. 말했지만 난 친구가 고팠어 그때. 아니 뭐 그렇게 친한 사이라고. 한중 있는 나의 인맥. 근데 너의 친구의 그 뭔가 범위는 굉장히 넓다. 누가 안 만나. 아니 그게 그거보다 뭔가 썸 다 타도 친구. 그렇지. 그니까 이미 썸을 다 타버렸는데 뭐 머리 만지고 막 예쁘다 하고 뭐 난리 브루스를 쳐놓고 그러놓고 친구라고 아직도? 이제 와서 다시 친구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이제 와서 혼나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 말 하는 순간 친구는 끝인 거라 솔직히. 그쵸. 아니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건 내 추측인데 숙하가 스스로 자기소개할 때 그랬다.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모른 척 약간 막 이런 성향이고 한 번도 자신을 정확하게 정의한 적이 없었고 관계를 정확하게 정의내린 적이 없어서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왔어서 그런 식으로 반응했던 거 아니에요? 항상 그랬듯이 약간?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성격이 어따 대고 감히 나한테까지 이래 약간 이런 성격이라. 와우. 네, 저는 솔직히 근데 숙한님 아니어도 예전에 뭐 남자친구를 사귈 때도 그랬고 저는 절대 그런 거 못 참거든요. 약간 나랑 애매하게 놀 생각하지 말고 빨리 김연기고 정해. 약간 이런 아니면 나 너 다시는 안 볼 거니까 그렇게 하라 약간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yes or yes죠. 하나만 선택해 yes or yes지. no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너랑 나의 연은 끝인 거지. 빠이빠이. 그래서 사귀게 됐나요? 네, 사귀게 됐어요. 다 자르네 진짜. 왜 다 대사로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아 제가 그때 그렇게 매달렸던 이유가 다음날에 숙하님 출국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자기 전에 문자를 하나 좀 잠깐 자기 전에 톡을 하나 보내놨어요. 나는 우리가 친구 뭐 사이가 어떻게 되든 뭐 그런 거 두려워서 앞으로 우리가 어쩌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를 포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좀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감정이 이끄는 대로 시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보냈어요. 근데 개 씹힌 거야. 그거 사연 심지어 읽씨. 아 제가 그때 좀 심각하게 그때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기면증. 진짜 기면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전날에 제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미루다가 짐을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벽 그때 막 이리가 두세 시 때 보냈는데 그거 읽으면서 제가 짐을 싸다가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야. 아니잖아. 짐 싸는 게 아니고 맞다. 오돌뼈 먹다가 잠들었어. 맞아. 나 밥 먹다가 자가지고 짐은 엄마가 싸주고 있었고 숙하님은 와. 숙하님은 야 오늘이 한국에서 마지막 날이다 하면서 오돌뼈랑 곱창인가 막 다 시켜놓고 먹고 있다 진짜 잤어요. 저 잠들었대요. 나 그것도 처음엔 굴한 줄 알고 세상에 새끼가 진짜 나를 호구로 하나? 아니 너무 그 다음 날에 막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까 약간 과부하가 온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무튼 일단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심지어 환승할 때 그 거기서 이제 제가 담비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카톡 보내고 뭐라고 보냈어요? 뭐 보냈는데요? 그냥 공항 사진. 와 진짜 못됐다. 헬싱키 도착 이러면서 어떡하지? 진짜 못됐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못됐다. 내 심정을 생각해봐. 진짜 헬싱키 도착했다고 공항 사진 딱 보내더니 뭐 헬싱키 도착 뭐해? 막 이러면서 마치 그 전에 있었던 일 아무것도 없고 우리 이미 사귀기로 한 것처럼. 담비 괜찮아? 진짜 나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지 않아요? 담비 진짜 대단하다. 제가 심지어 그래서 그때 이분이 그 오돌뼈 먹다가 잠든 그 시각에 저는 독일에 있는 그 저희 두 명의 그 친구 있잖아요? 그 언니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욕이란 욕을 다 하고 내 생각에 이 언니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완전 플레이어고 맞네. 심지어 지금 내 문자까지 씹었다. 나는 이 사람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이러면서 진짜 개 욕했는데 갑자기 헬싱키 도착 갑자기 뭐 막 뭐해 오후 2-3시 막 이때쯤 진짜 비행기 타 있으니까 그동안 연락도 안 되다가 진짜 몇 시간 만에 갑자기 넌 욕 먹어야겠다 진짜. 네 우리 이 방송 올라가고 진짜 댓글 폭발하는 거 아니야 뭐. 악플 좀 달아주세요. 네. 그러고 나서 뭐해 하고 난 다음에 담비씨 어떻게 하셨어요? 담비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근데 저 되게 착해요. 저 호프예요 진짜. 그래서 그냥 하하하 오호라 이놈이 이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저도 그냥 받아쳐줬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얘기를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저희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담비와 숙하의 연애 그리고 결혼 이야기 2부로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아쉽지만 안녕.